Hey, I think about you. It's all I do every day. Hey. 널 본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blackout. Yeah. 그 어둠 속에서 나 혼자서만 빛나. Ooh, yeah, yeah. 널 보는 눈빛은 black gold. We all my fault 같아. 근데 한없이 빠져들어. 이미 다른 여자들과는 비교가 안 돼. 누가 걸어오면서 뿜어내는 bitch. 좀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여. 거짓말처럼 네가 눈에 보여. 다른 일들은 알 수 없어. 매일 매일 이제 난 너만 생각해. Oh wow wow. Hey tell me going with me baby. 오직 너만 생각해. Oh wow wow.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려. 난 Oh this is all I do. 저만 빛나. Ooh yeah. 날 보는 눈빛은 black gold. We all my fault 같아. 근데 한없이 빠져들어. 분홍빛 입술과 ponytail 목소리 닿는 style. Yeah, red wine처럼 진해지는 것 같아. 널 보고 싶은 마음이란 게. 좀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여. 거짓말처럼 네가 눈에 보여. 비춰 비춰 wow. 너가 지나가면 다른 사례들이 wow. 나만 보고 싶어 너의 모든 걸 생각해.